덕에 이름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 되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 되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밤이라도 있으면은 빛 찾아갈 텐데 숨이라도 있으면은 빛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밤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올레올레오 올레올레오 좋습니다 더 크게 올레올레오 올레올레오 더 크게 올레 여러분 올레올레오 계속 해주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올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올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소재야 그냥 올라간 게 아니야 한 송이 꽃이 되고 싶어 언덕에 앉았더니 비기도 전에 벌써 내가 꽃이 아니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에요 다 미워요 향기라도 느꼈다면 바람 부는 언덕으로 왔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 nothing something 잊은 지 오래 툭하면 cutting 날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내 님 부를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마지막으로 더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어나세요! 여러분 다 일어나주세요! 일어나주세요 아까 배운 올레올레오 있죠? 더 신나게 한번 부르겠습니다. 바람으로 남는 게 이름 노래 잡혀